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소위 이제 보는 맛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스타 1과 스타 2를 봤을 때 스타 1이 좀 더 보는 맛이 있었는데 스타 2는 좀 보는 맛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그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타 2는 다 3D고 다 화려하고 다 움직이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다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집중해서 보거나 어떤 걸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어디는 화질이 좋거나 어디는 화질이 떨어지거나 이래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에 집중하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들고 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방송 쪽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좀 뭐 이거는 100% 팩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전해 들은 거긴 합니다. 네. 어쨌든 네네네. 소위 이제 온게임 내에서 이제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송국들에서 처음에 스타2를 되게 밀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스타2를 밀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 이제 스타1과 스타2의 가장 큰 차이가 HD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아, 맞아요. 나 맞아요. 네, 왜냐면 해상도가 있고 워낙 옛날 게임이기 때문에 스타1에서는 양쪽이 잘리죠. 예, 양쪽도 잘릴 뿐만 아니라 화질 자체가 어느 이상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이제 스타2 같은 경우는 FHD가 HD를 그렇죠. 지원을 하고 이제 소위 방송국에서 보기에 매끈한 이런 화면이 잘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온게임 내 측에서는 보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보는 맛이나 아니면은 훨씬적으로 화면에서 표현하기 좋은 건 스타2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스타2는 옵저버 모드로 줌인 줌아웃도 되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했지만 그 기존의 스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만약에 저와 같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네. 오히려 그런 그 3D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 때는 어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 밑에 세대들은 이제 좀 선택권이 많아졌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네네. 우리 때는 게임하면은 스타크래프트밖에 없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리니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소위 그 전략 시뮬레이션의 어떤 이렇게 때리는 맛을 좋아하던 그런 걸 보든 걸 좋아하는 사람은 스타크래프트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죠. 10만이 넘는 사람이 몰렸다라고 보면 이제 지금은 그렇게 3D를 좋아하는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나 화면에서 정말 요즘에 나오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스타2뿐만 아니더라도 오버워치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FPS 장르에 있는 게임이라든지 롤이라든지 도타라든지 워낙 세분화되어 있는 게 많고 오히려 그런 그래픽을 더 화려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도타나 아니면은 그런 것처럼 한 명이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큼직큼직하고 보기에 시원한 맛을 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아무리 게임이 좋은 식으로 발달이 되고 그래픽이 좋아졌지만 그것만으로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게임성 자체가 커버가 될까라는 부분이 좀 저는 어려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존과 보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다 컨트롤 했어야 됐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스타2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네랄 같은 경우를 캐더라도 그거를 사람이 하나하나 일일이 막 찍을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스타2는 약간 더 그 게임에서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스타1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야 우리가 이 게임에서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더 놀라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맞죠,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여건덕 뭐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막 여건덕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나오고 못 올라가. 막 그리고 막 이거는 맞아, 맞아. 바보 같은 드라군. 그러니까, 드라군 못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스타2로 치면 드라곤이 못 올라가잖아요. 드라곤이 못 올라가면 패치로 드라곤을 맞아요. 올리는 게 스타2 방식이면 스타1은 그거를 PB나 여러 가지 막 말도 안 되는 막 버그성 컨트롤을 이용해가지고 올라가게 만든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게 네. 그 미네랄 사이로 벌처가 못 나가요. 좁아서 그 어떻게 하면은 마인을 맞죠. 그거 이제 이게 건물을 붕 뛰어가지고 밑으로 내가 그 반발력 때문에 얘가 평하고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뮤탈리스크 뭉치기라든지 이런 모든 그렇죠. 그건 버그입니다. 스타1에서 나오고 실제로. 있는데 실제로 버그성이 있는 네. 것들이 오히려 그런 거를 통해서 그게 게임이 아, 더 연구할 게 있구나 더 만들 게 있구나라는 게 스타1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상상의 여지를 뺏어가는 그렇죠. 스타2는 약간 저는 이게 그래픽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컨트롤이 너무 최적화되어 있고 너무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방송이나 뭔가 원하는 것들에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버그성처럼 있었던 것들을 워낙 다 막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재미를 반감하지 않았나 두 가지 이유 네.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네 아니요 2D가 3D로 바뀐 것 그리고 이제 너무 자동화되어 있는 컨트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저는 거기서 굳이 막 중립 막 건물을 부시고 막 거기서 돈 캐야 되고 막 그러니까 뭔가 약간 RPG적인 요소가 살짝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배틀처럼 둘이 붙는 네네. 요소인데 뭔가 중립적인 걸 때려서 뭔가 돈을 캐거나 막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 들어가는 게 뭔가 게임을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을 수 있는데 이건 약간 아까 캠페인을 얘기하셨지만 싱글플레이적인 요소라고 저는 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게임을 즐기고 보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붙을 때 예를 들어서 바둑에서 검은 돌과 백돌만 있을 뿐이지 검은 돌과 백돌이 뭔가 중간에 뭔가 뭐 다른 걸 하고 오면 검은 돌 하나가 갑자기 막 레벨이 올라가고 이렇지 않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요소가 저는 스타2에 들어간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게임을 잘 몰라도 그냥 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죽이면 이기고 와! 이런 것들이 너무 보기도 복잡해졌고 너무 그래픽이 화려해지다 보니까 뭔가 하나에 집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또 그런 그 의외적인 요소들이 나오면서 흥분할 수 있는 걸 좀 없애면서 오히려 너무 미션과 같은 역할들이 들어가니까 게임이 복잡해졌다? 네. 약간 전 그런 느낌이 네, 많이 복잡해졌죠. 거기에다가 네.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스타2로 오면서 없어진 게 한 게 있었거든요. 무엇인가요? 그게 뭐냐면 역전. 역전. 예를 들어 스타1 같은 경우는 내가 밀리고 있어요. 근데 이묘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묘한이 자기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되게 질겼대요. 승부욕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정말 지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든 피하고 미네랄을 모으고 해서 역전을 했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애를 한 대 딱 때렸는데 애가 맞고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때렸는데 애가 버럭거려요. 근데 막 목숨을 걸고 막 그러면 질리잖아요. 그걸 이묘하는과 경계도 상대방은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근데 이 스타2는요, 일단 물량을 뽑아갖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요소가,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가 너무 자동화됐다라는 것도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스타2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량을 뽑고 들어간다는 전제 조건 자체가 스타1에서 성립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컨트롤해야 되니까.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새로운 멀티에서 돈을 캐려면 또 거기를 보고 막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실수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소위 탑클래스의 선수들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치면 축구는 누가 덜 실수하느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수비들은 정말 탑클래스의 수비들이고 그렇죠. 공격도 수비들이 탑클래스의 공격들인데 예를 들어서 수비가 한 번 실수 예를 들어서 원래 이 사람을 90분 내내 따라다니다가도 한 번 놓쳤을 때 그 한 번 놓친 그렇죠. 것에 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축구라는 것도 실수를 누가 덜 하느냐 그러니까 탑클래스가 됐을 때는 누가 덜 실수하느냐가 전 싸움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근데 스타1은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각자가 아무리 극도의 어떤 컨트롤 싸움에서 끝에 있을 때 누군가 한 명이 평상시 하지 않던 실수를 한 가지만 어떤 뭐 멘탈이든 아니면 체력이 떨어져서 뭔가 했을 때 그 틈에서 이제 다시 역전의 기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그렇죠. 하는데 이제 스타2는 말씀하신 것대로면은 그런 실수가 나올 틈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거 덧붙이면은 그 진짜 그 임지호도 마찬가지고 다 보게 되면은 그 컨트롤 하나 놓치거나 아니면 탱크 하나 못 받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더 인간미가 있었고 끝까지 집중해 그 스타크래프트 선수들 있잖아요. 한 판 끝나고 나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탈진해가지고 애들이 뻗는 거예요. 이게 방송만 끝나고 애들이 뻗어 있어요. 그러고. 저는 이제 스타2를 하고 실제로 경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직도 자주 보고요. 근데 약간 첨언을 하자면 그 역전은 실수가 누군가 실수했을 때 나오는데 스타1은 그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가 실수하고 한쪽이 실수해가지고 상대방이 막 다시 역전을 한 듯 하는데 또 그쪽이 실수라면 또 그쵸, 그게 그쵸, 또 그쵸. 뒤바뀌고 그럼 이제 막장 근데, 게임이 되기도 하고 근데, 바둑이 그래요. 바둑이 맞아요. 바둑이 바둑이 그렇죠. 근데 스타2는 한 번 실수가 사실은 그 게임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끝. 그러니까 그 한 번 실수를 하면 그 실수 커버가 너무 힘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한 번에 네. 기세가 뒤집히면 네. 기세가 뒤집히면 반전이 안 돼요. 네. 반전이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게임 플레이, 그러니까 스타2가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오히려 외국에서는 굉장히 성황리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스타2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못난 둘 약간 첫째가 너무 잘나서 상대적으로 못나 보이는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게임성으로 보자면 그 게임성으로 보면 그 스타크래프트2는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그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네. 그게 좀 말씀하신 그대로 대량 물량이 생기면 아무리 초보자도 어택당 한번 찍으면 모두가 다 공격을 해요. 오. 심지어 F2를 누르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공격 유닛이 한 번에 선택이 돼요. 아하. 그러면 그거 어택당 찍으면 그냥 다 꼬라박는 거죠, 서로. 근데 이제 스타1은 이제 한 부대가 저글링이든 배틀크루즈든 정해져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이제 정말 그 프로와 그 아마추어가 이제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나죠. 게임 자체에. 예. 근데 이제 스타2 게임 자체에선 그 레더 경기에선 그렇다고 봅니다만 저는 스타2에서 또 안 된 이유들이 몇 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맵 에디터가 너무 어려워요. 스타1은 그 모두가 그냥 맵을 조금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맵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자기 한 몇 시간만 옆에서 배우면 자기의 맵을 만들 수 있는 약간 사람이죠. 커스터마이징 가능했죠. 그렇죠. 모든 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했죠. 근데 스타2는 맵 에디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해봤다가 네. 이게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복잡한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자가가 만든 이렇게 맵 에디터 그게 네. 그 힘이 엄청나거든요. 거기서 더 파생돼서 나오는 얘기면 이제 스타1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커스터마이즈 맵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렇죠. 막 지금 도타나 롤로 이렇게 대변되는 그 세 갈래로 이렇게 유닛이 나와서 싸우는 게임이 사실 맵 에디터 스타크래프트 에디터에 있죠. 유즈 맵 세팅에 있죠. 맞아요, 맞아요. 게임들이 도타도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유즈 맵 세팅을 만드는 맵에 이제 맵 에디터인데 그게 너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1에서는 유즈 맵을 이렇게 방이 쭈르륵 나와 있고 정말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느 하나에 그렇게 엄청나게 강한 선호도가 이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타크래프트 2는 유즈 맵이 그 평점으로 1부터 1위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새로운 유즈맵이 이렇게 나올 때 그게 쉽게 판도를 바꾸지를 못해요. 왜냐면 사실 그 즐겜 유저라고 하죠. 그냥 이지 유저들은 보통 유즈맵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레더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레더에서도 그 스타1 같은 경우는 고수나 뭐 하수 뭐 이렇게 자기 방을 이렇게 만들어요. 맵도 그렇죠. 딱 써놓고 네. 예, 초보 환영 흔히 절대 초보 없습니다. 그런 방 가면 3대3 초보 만들어 네, 네, 절대 아 네. 절대 초보 없습니다. 헌터 너만 오몽고 네, 너만 오몽고 근데 스타2에는 그게 없어요. 네. 자동화 레더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나랑 레벨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선전이 있고 그 레더전이 있는데 네. 그 레더전을 하면 이제 자기와 같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과 아.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그 게임 플레이 그 레더 그 승급전이라고 하죠. 그러한 네. 거는 훨씬 더 좋은 편인데 실제로 이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에는 조금 스타1보다 약간 부족했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플레이에서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건 그 1대 그 프로토스 뭐 1대 1의 밸런스는 1대 1의 밸런스는 굉장히 좋았어요. 스타 2가. 뭐 약간의 엎치락 뒤치락이 뭐 패치마다 있긴 했습니다만 정말 최악이었던 건 팀전 밸런스가 정말 너무 안 맞았어요. 팀플레이를 할 때. 팀플레이 제가 이제 제일 보고 충격을 먹었던 그 팀전은 2대2인데 상대방이 이제 저그와 테란이에요. 근데 네. 저그는 저글링만 뽑아요. 그리고 테란은 사신이라고 그 언덕을 뛰어넘는 배럭 유닛이거든요. 그 두 개만 주구장창 뽑는 거예요. 그 두 개 유닛이 그 제일 속력이 빠른. 지겨운데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게 언덕을 뛰어넘는 애들이랑 네. 갑자기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랑 같이 넣으니까 아 이게 팀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날빌의 성지가 된 거죠. 제가 지금 딱 들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제가 레드올랏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레드올랏이 약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 레드올랏이 처음에 레드올랏을 저희가 즐길 때,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즐길 때 그때 이제 레드올랏은 그러니까는 이제 독립군, 그러니까 소련하고 그다음에 그 연합군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여러 가지 유닛을 막 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왜냐면 모르니까 게임을 모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그 싱글 플레이는 안 하고 그냥 멀티플레이를 했었는데 막 유닛이 다양한 게 있으니까 막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예를 들면 막 그때 기억되는 게 뭐 울트라처럼 되게 큰 탱크도 있었고 오. 그러니까 울트라 탱크였나 정확하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이제 타냐라고 그래가지고 스타로 치면 고스트 비슷하게 클러킹에서 핵 쓰듯이 오. 얘는 자기가 그 폭탄을 들고 가서 막 핵 건물 부시고 막 이런 애도 있고 그리고 보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원래 다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게임을 진짜 잘하게 되니까 다 어떻게 됐냐면 초반 5분 안에 누가 더 빠른 속도로 팩토리를 많이 짓고 그 안에서 딱 올리 헤비 탱크만 딱 누가 잘 만드느냐 그 싸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탱크들이나 여러 가지가 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보병을 만들면 탱크에 깔려 죽어. 그러니까 깔려 죽으니까는 아... 이렇게 밀고 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더 이상 보병을 뽑을 이유가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울트라 탱크 이런 거를 센데 이걸 만드는 쿨타임이라고 그러죠. 이제 만들어지는 빌드 타이밍이 헤비 탱크 4대 뭐 만드는 속도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다 해보니까 무조건 팩토리를 많이 지으면 근데 그 이제 커맨드 앤 컨커는 그 일반 스타크래프트랑 달라서 예를 들어 보급창 그러니까 이렇게 팩토리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짓는 만큼 생산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일 유닛만 죽으러 뽑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아... 결국 그 예를 들어서 스타로 치면은 저그 테란 뭐 다 있다 그러면 테란의 CG 탱크만 다 뽑는 이런 그런 식의 경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약간 있어서 그 완 네,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예, 프로 경기를 보면 사실 그 스타2의 그 프로게이머의 원래 생명이 굉장히 짧지만 짧죠? 스타2는 더 짧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거의 20살 후반 되는 친구들이 약간 그 퇴물 취급을 받는 게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실제로 스타1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 프로게이머가 되는 애들이 고등학생부터 대학교 안 가고 21, 22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심지어 이영호는 맨 처음 중학생인가 그랬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거를 하고 나면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도 군대 가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임요환이 갔으니까 공군 에이스가 생겼죠. 그러니까 임요환이 30살을 넘겨서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사실은 후배들이 꿈을 가진 거죠. 맞아요. 나도 30살 넘어서 프로게이머를 할 네. 수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코치나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미래의 플랜을 임요환은 보여줬던 거예요. 어린 친구들일수록 잘한다.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걸 볼 때 우리 이제 스타1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하고 이제 많은 이제 축구 경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피지컬이 좋다. 많이 해요. 정말 컬. 정말 중요하다. 네, 신체 능력. 네, 근데 그 피지컬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축구는 정말 몸과 속도라고 치면 이제 스타크래프트는 게임을 오래 할 수 있는 체력과 APM. 그러니까 네. 손을 얼마나 빠르게 네, 움직이냐. 분당 액션. 네,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아니면 제 주변에도 그래서 스타2 프로게이머를 하다가 접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스타2 프로게이머를 할 때가 15살 막 열렸을 때 있대요. 맞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막 APM이라고 하는 분당 네. 속도가 스타1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손목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네. 게임을 접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속도만 빠르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전이 쉽지 않다. 이게 역전이 쉽지 않은 이유도 축구나 야구를 좀 비교를 해보면 축구나 야구는 예를 들어서 5점을 지고 있어도 결국 한 점 한 점 한 점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4점을 하든 어쨌든 따라갈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한 번 뒤집혀서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피지컬적으로 힘드니까 차라리 지금은 빨리 GG를 치고 빨리 GG를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거죠. 맞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소위 스포츠라고 하는 스포츠의 요소 중에 하나인 뭔가 포기하지 않는 경기 뭔가 이런 또 그 경기에 대한 뭔가 몰입 내가 어떻게든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근데 솔직히 게임을 아니더라도 스포츠에서 희열을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질 것 같은 상황에서 뭔가 꾸역꾸역 막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안타까운데 제가 야구도 한화를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약팀인데 근데 아니 희망 고문 팀을 좋아하시네. 근데 되게 묘한 게 요즘 잘하거든요. 네. 재미가 없어. 잘하니까 재미. 너무 막 10점 차로 이기고 있으니까 오히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쪼이는 맛이 없는 신기하다. 거야. 근데 약간 스타 1과 2의 차이가 다 그런 거는 제가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스타 1은 어떤 상황이래. 예를 들어서 이영호가 하고 있고 막 접고 있어도 어떻게든 이영호는 이길 거야. 그게 있었어. 맞아요. 그 믿음이 있죠. 이런데 이제 스타2는 이제 그런 게 네. 없어진다라는 네. 그런 게 아 이게 역전이 쉽지가 않고 그럼 차라리 빨리 포기하는 거. 네, 맞아요. 이거는 스포츠라고 불릴 수 있는 요소에 상당히 중요한 면이 빠져 있다. 네. 생각이 드네요. 스포츠를 보면은 팬이 생기잖아요. 김연아가 그 점수에 몇 점을 받아서 김연아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김연아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힘든 거를 이겨내기 때문에 김연아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시대가 줬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스타크래프트 나왔던 게 1998년 그 이제 IMF 바로 직후잖아요. 그때 이제 빈부 격차 그 대한민국의 부자와 그 가난한 자의 그게 격차가 왜 그러냐면 정말 심해졌잖아요. IMF 그때 방송을 할 때는요. 그때 그 임 무슨 총리였죠? 안경 끼고 이렇게 머리 약간 좀 없으신 분. 그분이 IMF를 뭐 이렇게 받아들여갖고 그게 금융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IMF가 뭔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뭔지 몰랐죠. 근데 외국에 있는 애들은 연락이 많았죠. 야, 니네 망했다는데. 너희 나라가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던데. 야, 끝났는데 어떻게 하냐. 너 상고 살 수 있냐.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멍한 거예요. 아, 그게 뭔데 IMF가? 그냥 뭐 와서 뭐 하던데 그냥 그거 끝 아니야? 그거 방송 들을 때도요. 그 거기 뭐 무슨 은행들, 은행장들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밑에 그 되게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은행 가면은 맨 앞에 있는 분들이 조금 이제 갓 신입하신 분들이고, 그 뒤가 레벨이고, 뭐 은행 뭐 지점장 다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그냥 그 나올 때 그냥 밥 먹는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막상 딱 떨어지니까 전국의 은행 폐쇄. 그 다음에 업체들 돈 빌려줘야 되잖아요. 상환 신청. 그 다음에 금리 순식간에 27% 막 당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됐냐면 우리나라에 그 전에 없던 게 있었어요. 근데 IMF가 벌어지고 나면서 세 가지 그 단어가 너무나 익숙하게 떠오릅니다. 노숙자. 그래서 노숙자가 되고 집에 돈은 없고 애들이 딴 건 할 건 없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PC방으로 갔거든요. 그때만큼 우리나라에 PC방이 흥한 데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나서 그때는 야 한번 먹으러 가러 1차 2차 3차 막 갔단 말이죠. 그때는 그냥 그게 없으니까는 술 간단히 먹고 야 게임하러 가자. 이게 제일 쌌으니까.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이게 집 나고 갈 데 없으면은 어머니 출근할 게 없어서 게임방에 가져가고 24시간. 아 맞아요. 네, 정말 그게 슬픈 얘기죠. 란스님 얘기한 게 그게 그 사람들의 되게 우울했던 문화였는데 거기에서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은 어떤 희망이었죠. 왜냐하면 그 정말 그 실력만으로 갈리는 세계였잖아요. 프로게이머라는 것이 그 정말 그 자기 그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전술 그 정말 그 게임에 대한 실력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사회를 가 보여진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실력대로 차례가 정해지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보통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거죠. 임유한 같이 그게 굉장히 강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죠. 저는 그거를 또 멋있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하고 아까 스타2에서는 없었고 스타1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이유라고 하나 보는 게 그 이제 실제 스타에 보면 불리우는 여러 가지 대첩이 있습니다. 대첩. 아, 네, 대첩이 많죠. 있는데 많아요. 일단은 이제 임진록은 워낙 이제 말하고 삼현목도 얘기하지만 이제 대첩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삼삼혁명이라고 있어요. 삼삼혁명. 아, 프로토스죠. 네. 아, 프로토스죠. 그러니까 삼삼혁명이 뭐냐면 기존에 저그를 이제 프로토스가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저그를 이길 수 없다. 약간 그런 판이 깔려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 때 이 갑자기 등장한 김태균이라는 이 택신이 강림하면서 비수류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컨트롤 극강의 컨트롤로 정말 밸런스를 깨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컷에어를 미친 듯이 만들어서 그 미친 듯한 컷에어가 오버로드를 다 없애고 다크가 유유히 들어가서 모든 걸 썰면서 밸런스를 깨버리는 지금 그런 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주장님을 이제 3대 0으로 바르면서 그때 이제 모두가 저그가 이길 거라고 예상한 그때 그렇죠. 이제 그 밸런스를 맞아요. 뒤집은 게 있고 그렇던 김태경을 또다시 저그가 이기면서 아주 놀라웠던 혁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팬들이라면 아는 전 압니다. 620 황색 혁명이라고 있는데 콩? 콩의 엄청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스타가 이제 그 정말 피지컬적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하고 오히려 중요하죠. 갈수록 이제 맵이 비슷해지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맵에서 비슷한 전력들이 싸우니까 이제 빌드라고 그러죠. 이제 빌드도 비슷해지고 거기서 네.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거는 싸웠을 때 얼마나 잘 싸우느냐 그리고 얼마나 컨트롤을 잘하고 싸우면서도 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싸우면서 생산을 잘하느냐 막 이런 게 붙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이때가 이제 2009년인데 2009년에 이제 홍진호가 이제 그 황신의 아니 황신이 아니죠 그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분 이제 임요한님의 만들어놓은 임요한의 뒤를 따라서 이제 임요한의 후임으로 이제 네, 공군에 입대를 공군 합니다. 에이스. 그쵸? 공군 에이스에 입대를 해요. 근데 이제 임요한이 제대할 때가 되면서 이제 정말 황신이 이제 이끌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가장 그때 정점을 찍고 있었던 이제 아까 말했던 3-4명 이후로 이제 정점 찍는 김태균과 네. 네, 홍진호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야 이제 퇴물 홍진호는 이제 김태균 이길 수 없어. 네, 그때 와. 실제로 네. 2년 아니 엄청난 그 유튜브에서 오랜, 뭐라고 검색하면 네. 나오나요? 동안 홍진호가 네. 승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620 황색혁명이나 아니면은 보통 김태균 홍진호를 검색하면 이제 거의 맨 위에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이제 실제로 그래서 예 네, 말씀하신 대로 홍진호가 2년 5일 만에 이제 승리한 경기인데 그 승리도 정말 클래식하게 이겨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피지컬로 이렇게 컨트롤을 잘하거나 막 이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원래 홍진호가 가지고 있었던 폭풍 스타일. 폭풍적어. 예, 네, 막 드랍 막 하고 막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게 꼭 그 축구에서도 요즘에 3백이 다시 유행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4-4-2-3에서 예. 하다가 4백 안 하고 3백이 근데 3백도 옛날 방식인데 돌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또 스타가 재밌는 게 전략이 돌고 도는 건데 맞아요. 그때는 모두 다 이렇게 다 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뭔가 그 컨트롤과 막 이랬던 상황에서 갑자기 황신님께서 옛날에 자기의 실력으로 딱 나와가지고 그 무려 엄청난 김태경을 이긴 거죠. 와. 그랬더니 스튜디오가 갑자기 홍진호! 홍진호! 막 이러면서 네, 그때 제가 갓 제대를 했을 때인데 정말 그 야 내가 공군을 제대해서 참 잘해 공군 부심이 느껴졌었죠. 네. 아, 그 정말 어마어마했던 이게, 게임이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그 APM이라는데 그 분당 이렇게 그 얼마나 액션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키보드로 이런 걸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 액션 per minute 예, 근데 영국 발음이었습니다. 영국 발음 좀 이상한데? 방금 미국 발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평균 그 프로토스 유저들의 그 APM이 한 200 정도 돼요. 그리고 400이 넘어가는 거 이제 다른 종족들인데 이 김태경은 프로토스를 하면서 그게 4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김태경 스타일은 김태경만 거의 할 수 있다. 그렇죠. 미친 거죠. 네. 근데 그런 김태경을 홍진호가 그것도 군대 갔다 나온 애가 네. 이깁니다. 네, 군대에서. 군대에서. 군대. 네. 어쨌든 그래서 좀 우리가 스타 1을 그렇게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뇌생 남녀의 즐거운 수다. 여러분은 지금 지식 해방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뭐 많은 플레이에 관한 얘기도 많았지만 사실 스타2가 정말 크게 타격을 입었던 건 스타2에도 똑같이 스타1과 마찬가지로 그 불법 도박 연루된 게임 조작 승부 조작이 있었죠. 실제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그 유저 플레이어가 예, 연루가 돼서 전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되게 어린 친구거든요. 실제로 지금 아마 97년생일 겁니다. 97이 몇 살입니까? 이제 20살? 19, 20인가 96년생인데 네. 이제 저그 유저인데 아 정말 저글링을 너무 잘 사용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아 그 연루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아 그게 불법 도박에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예, 실제로 그 스타 원만큼 조금 굉장히 컸어요. 그 파장이. 예,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재발했다는 것이 더 너무 가슴이 아팠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마분자가 이제 그 뭐 마렉이라고 얘기하나 저희 쪽에서는. 근데 이제 그분이 하고 나서 이제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분이 또 아프리카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약간 우수개처럼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게 예, 자기의 힘, 장래 희망, 말애기, 그 이유, 엄청난 멘탈을 갖고 어쨌든 자기가 살아남거든 뭐 이렇게 한 일을 짤방에 돌기도 했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스타의 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 e스포츠라고 부르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1과 스타크래프트 2에서 다 승부 조작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스타 1이 처음에 그렇게 승부 조작이 이렇게 난리가 났냐? 어떻게 보면 TV에서 우리가 보는 스포츠들 중에서 최초로 그 승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된 게 이제 이 스타크래프트 1이라는 거죠. 아, 맞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네, 네. 그때 보면은 그 TV에서 나오고 있었던 뭐 스포츠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게 나오니까 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문제는 오히려 그것이 발단이 돼서 그것이 어떤 기반이라고 하네요. 발단이 돼서 다른 데들도 찾아보니까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 그리고 맞아요. 축구 모든 것에서 지금 승부조작이 네. 다 나왔어요. 오히려 나비 효과네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묻혀있던 것들이 나왔는데 그게 왜 그런가 또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불법 도박, 불법 토토, 그러니까 불법 이런 온라인 네. 사이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배당이라는 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게 그렇죠. 이슈가 그렇죠.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 e스포츠 특히나 이제 스타크래프트 1, 2 같은 것들이 그런 불법 조작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선수 대 선수, 즉 1대1의 대결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플레이 하나에 뭔가 그런 의심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 사람이 볼넷이 나온다라고 할 때 거기에다가 배당을 거는 이런 시스템이 많지만 승부 자체를 조작을 하기가 한 사람이 한다고 그렇게 모든 걸 바꾸기에는 정말 골키퍼가 막 말도 안 되게 골을 막 이렇게 막 그러지 않는 이상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팀으로 네. 여러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조작이 안 되죠. 1대1이라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만 마음을 먹으면 이게 참 조작이 되기 쉬운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이 승부 조작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 그래 저 상황에서도 뒤집혔던 걸 보니까 아, 우리 역시 우리 선수는 최고야라고 했던 게 뭔가 배신감처럼 돌아오는 그렇죠. 그게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 배신감 약간 내가 저 경기에서 저렇게 안타깝게 진 걸 보면서 아 정말 그래도 열심히 해 그래 이번에는 그렇게 실수했지만 다음엔 실수하면 안 돼라고 했던 게 알고 보니까 실수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 엄청난 배신감이 팬들을 좀 돌아서게 했었던 이유 많이 돌아서게 했죠. 네. 프로게이머라는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 연수가 굉장히 짧잖아요. 네. 굉장히 짧아서 특히나 이제 슬럼프가 딱 왔을 때 그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하고 아 나는 이제로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구나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선수들한테 이제 더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 연봉을 보면은 그 이면 정도 되는 사람이 대략 1억 6천 정도 되고요. 그렇죠. 나머지 프로게이머들은 뭐 말만 프로지 실제로는 뭐 4천, 6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계속 스타리그 올라가서 몇 위 안에 들어야 되고 몇 강 네. 안에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 정신적인 압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유지를 못하고 만약에 그 숙소가 있어요. 거기가 모든 뭐 게임 할 수 있는 모든 뭐 지원부터 해갖고 먹는 거 다 있는데 그거를 제가 성적을 못 내면 떨려 나와야 되는 항상 그런 압박 속에 살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이야 뭐 꼭 스타크래프트 무슨 뭐 선수여야 돼? 딴 거 먹고 살 거 많은데 하겠지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니면 도와야 뭐였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박의 유혹이라는 것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박에 대해서 그 선수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맨날 밤새고 뭐할까 너 쟤 누가 한판 해라 이게 끝이었고 야구도 도박이 많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선배는 하늘이거든요. 야 나 믿고 하라니까 다 했어 누구 형도 해. 아, 정말요? 법이요 법. 그래서 만약에 지금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드가 나오긴 하지만은 뭐 만약에 또 이제 그런 게 뭐 어떤 붐이 된다고 하면 그런 도박이나 이제 그런 거에서는 우리 사회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좀 더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팬들이 되게 그 도박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되게 분노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스타 원 때의 그 어떤 불법 도박과 거기에 대한 이제 게임 조작 이제 거기에 연루된 이유 때문에 뭐 그 전에도 조금 위태위태했지만 MBC 게임이 이제 MBC 채널이죠. 그러니까 MBC 게임 채널이 완벽하게 이제 없어지는데 그게 MSL, 되게 예, 예. 네, 큰 영향을 줬고 스타2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해보진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서 본 거는 이제 스포티비 그러니까 아. 야구를 중계하는 스포티비에서도 원래 스타2를 중계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스포티비에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스포티비에서도 중계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 아. 게임단이 다 해체됐습니다. 그 아, 1세대 완전히 그, 없네요. 네, 스타2는. 네, 스타크래프트 아니요. 스타2 말고 이제 스타1에서 만들어졌던 게임단은 다 해체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리마스터드를 이제 보면서 한 번 더 기대하는 면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좋은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악재를 통해서 무너지고 또 그 나왔다가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그 올드 팬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나 지금 갑자기 네. 소름 끼쳐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할 때 과연 이 모습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이 기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스타크래프트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리그가 망했다고 스타 선수들이 다 망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와. 이게 오히려 그 스타1이 망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난 촉발된 문화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스타 네. 이제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저 이게, 봤어요. 네, 이게 좀 이거 역사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역사는 역사인데 스타1이 망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선수들이 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얘네들이 게임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아프리카의 개인 방송 BJ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개인 방송 BJ로 들어와서 그냥 뻘쭘하게 게임만 했어요. 근데 그 시작을 원래 누가 했었냐면 이제 그 스타를 하다가 망했던 이제 준 프로 게이머나 아니면 프로 게임에서 못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이 뭔가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아프리카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했고 그 게임에 어느 정도 실력이 나오면 이제 별풍선도 주고 막 이러면서 소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있었냐면 그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긴 합니다. 소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소닉이라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아주 큰 사기를 친 친구예요. 뭐예요? 스베노라고 아세요? 알아요. 스베노 신발. 스베누 신발. 아, 스베누! 네. 갑자기 난리 났죠. 그죠? 스베누 아시죠? 스베누. 아, 이 사기꾼. 네. 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되게 사기꾼인데 이 스타리그가 지금까지 운영될 때 유지하게 될 때 되게 중요한 미드필더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아, 정말. 진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거 재밌다. 네, 원래 소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원래는 준프로 경험 게이머였는데 게임을 자기는 못했어. 근데 이 스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뭘 했었냐면 아까 말한 아프리카 이런 데서 네. 자기가 소닉 리그를 만들었어요. 소닉 리그를요? 네, 소닉 스타리그라는 걸 만들었어요. 와. 소닉 스타리그를 만들어서 그냥 이제 조금 할 일, 그러니까 이제 갈 데 없는 선수들 있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 불쌍한 선수들 많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자기가 리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막 아프리카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 막 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막 사비를 틀어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리그를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스폰을 하나씩 물고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본인의 스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스베누 신발이었어요. 네. 그게 스베누. 그래가지고 스베누를 하는데 엄청 마케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리그와 이게 연계가 되면서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사업을 크게 합니다. 예, 네, 그게 뭐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인지 어떤 기술인지 전 모르지만 연예인 협찬 다 했어요. 네, 그러면서 쭉쭉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기업인이 되면서 자기가 스베누베 스타리그를 만들어요. 예, 네, 네, 네. 그러면서 결국 이 소닉이라는 사람이 바닥에서 그 스타1이 망했을 때 3-4년 동안 계속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기가 계속 스타리그를 운영을 합니다. 그게 저는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스베누도 그러다가 이제 소닉이 박살이 났잖아요. 네,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MCN이라는 게 도입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제 이슈들이 나오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개인 콘텐츠를 갖고 방송을 하는 게 돈이 되는구나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 타이밍에서 이제 소위 이제 캠방 외에 할 수 있는 게 게임 콘텐츠를 갖고 그렇죠. 하는 거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이제 뭔가 도전을 원했던 프로게이머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아프리카의 BJ를 저 제 기억나는 게 연보성 네. 기억나고요. 이윤열 기억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재동 기억나고요. 네.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 아프리카로 오면서 아주 재밌는 아주 전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기존의 프로게이머들은요. 그 기존의 프로스포츠 선수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면, 그러니까는 어떤 팬을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맞죠. 이게 왜냐하면 어린 상태에서 맨날 하는 건 게임뿐이고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지 소통해야지도 몰랐는데 매일 밤마다 불특정 다수의 팬과 소통을 하면서 그들이 대화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들이 자기의 스타라고 하는 컨텐츠를 컨텐츠화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이성윤 같은 프로게이머는 오히려 프로게이머 할 때보다 지금 더 인기를 끄는데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냥 예전에는 자기 실력 좋은 애가 들어가서 게임을 대신해서 맞아요. 이기는 것만 보여줘요. 네. 요즘엔 그렇게 안 하고요. 맞아요. 막 APM이라고 하는 거를 일부러 중수 정도, 그러니까 150 네. 정도의 APM을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는지 또는 막 오른손으로 게임을 안 하고 왼손으로 게임을 맞아요. 한다든지 발가락을 이용해서 네.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역기 또는 뭔가 전략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게이머들이 쓰는 전략 말고 그거. 네가 쓸 수 네. 있는 전략에 네. 대해서 가르쳐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할 때 스타크래프트가 컨텐츠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방송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그러다가 이영호가 스타2를 접고 스타1을 시작을 할 때 아프리카에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택백 리쌍 중에 택백 리쌍 모두가 이영호를 필두로 해서 4명이 다 아프리카에 들어와요. 그렇죠. 우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프리카가 이제 예, MCN계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소위 MCN에서 아프리카에서 일끌던 메이저 네. 채팅방을 네. 하던 사람들이 다 유튜브로 떠나면서 아프리카가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 아프리카를 지켜주는 게 지금 스타크래프트예요. 그래서 지금 ASL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스타리그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맞아요. 우와. 오히려 이제 아프리카가 메인으로 스타크래프트를 중계를 하는데 그 중계진이 누구냐? 기존에 MBC 게임에서 중계하던 그 중계진들이 아프리카에서 중계를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지금 ASL이라고 하는 리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기존에 방송을 하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연보성 이런 네. 친구들이 어디서 또 영향을 누구와 콜라보가 되냐면 철구와 콜라보를 해요. 오. 철구요? 네. 자, 철구라고 하니까 이제 확 눈에 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철구는 뭐냐면 정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극한의 쓰레기라고 네. 부르는 사람이고 네, 정말 막장이라고 네, 막장 방송의 끝 막장 방송의 대표고 뉴스버스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뭔가 맨날 뭔가 개인 방송의 네. 폐해라고 하면 맨날 네. 철구가 나왔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 철구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프로리그 프로게이머 출신입니다. 정말요? 네. 철구가 왜 아프리카를 시작을 했냐면요. 원래 프로게이머 출신이고 STX 소울 출신인데요. 아! STX 소울에서 맨날 경기 못 나가고 연습생만 했어요. 맨날 바닥 닦고 이랬는데 안 되니까 그냥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에 살아남으려고 했던 게 개인 방송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타를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완전히 엽기 방송으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본인은 원래 스타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철구가 스타크래프트 컨텐츠를 활용해서 본인이 계속 본인의 인플루언서잖아요.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오히려 10대들에게 스타크래프트를 가르치고 있어요. 본인이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의 소위 4대 천왕 택백리쌍이 들어오니까 이들과 함께 연합방송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철구가 이용호한테 계속 돈을 주면서 나랑 스폰전하자고. 그래서 스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폰전이 별풍선을 예를 들어 100개를 걸고 이긴 네.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 건데 철구가 네. 실력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도 계속 이용호한테 계속 요구를 해요. 그래서 네. 안 되니까 아 좀 동맹 맺고 뭐 5분 얼라이 맺고 네 마리 유닛 중에 처음에 나오는 네 마리 일꾼 중에 두 마리 빼고 해서 맨날 집니다. 막 그런 막 그 말도 안 되는 엽기스럽지만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그 뭐야 철구 말고 또 봉준이라고 하는 그 또 사람이 있어요. 봉준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 이제 마찬가지로 프로게이머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케드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철구한테 좀 그런 방송의 노하우를 배운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이쪽도 스타크래프트와 관련돼서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아프리카 내에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클랜이 크게 두 개가 생겨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철구를 중심으로 한 클랜이 하나 있고 봉준을 중심으로 한 클랜이 있는데 철구를 중심으로 한 클랜에 대부분 택백리상이든 유명한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약간 준마이너급이 이쪽 봉구에 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봉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온라인에서 막 핸디캡 매치부터 시작해서 아. 여러 가지 대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더니 얼마 전에 그게 어떻게 이어졌냐면 실제로 이제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 프로리그 형태의 팀리그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 팀리그가 다방에서 이제 그걸 후원을 했습니다. 네, 다방에서 후원을 했어요. 그 스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 요즘 예, 직방 말고 네, 다방 직방 말고 다방에서 예. 이제 후원을 했는데 그 다방에서 후원을 한 처음에 오프닝 경기를 아까 말한 철구 클랜과 그리고 이제 봉준 클랜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마치 이벤트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방송 플랫폼에 영향력을 갖고 오프라인 대전을 했는데 아~ 알고 보니까 그 오프라인 대전이 그 팀리그를 위한 사전 경기였던 거예요. 와 멋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걸 갖고 컨텐츠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가 우리가 아까 스타 뒷담화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스타 뒷담화는 과거에는 경기를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해설한 해설자들이 뒷담화를 했잖아요. 네. 요즘에 이런 개인 방송이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ASL이 얼마 전에 이제 결승까지 한번 그 아까 직방 이제 다방 그게 이제 실제 이제 결승까지 갔거든요. 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실제 경기를 할 때 경기 중계를 각자의 개인 방송에서 프로 게이머들이 자기가 아~ 직접 하는 거예요. 오! 예를 들어서 연보성 경기 말고 결승을 예를 들어서 이용우랑 누가 했어요. 그렇게 네. 하면 그 경기 중계를 라이브를 연보성은 연보성 방에서 자기가 중계를 하고 와. 또 이제 이용호는 이용호 방에서 중계를 하고 그러니까 각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가 오히려 세분화되고 많아졌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어떤 이 스타 이제 그 아프리카가 되고 나서 한 번의 리그가 있었는데 그때 결승을 무려 결승까지 연보성과 이용호가 결승에서 붙었어요. 이용호가 이겼는데 그러면? 이용호가 이겼죠. 근데 중요한 건 4강인가 8강에서 연보성이요. 그 뭐야 김태용을 이기고. 아 정말요? 네. 근데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되게 말도 안 되잖아요. 슬프다.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그때 해설진들이 계속 염깨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염깨비라고 그랬어요. 염깨비가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도깨비 있잖아요. 네, 도깨비. 알아. 그게 이제 연보성 플러스 도깨비인데 근데 이제 봐보세요. 그것만 들은 사람은 몰라요. 네. 근데 이 염깨비라는 별명이 어디서 지어진 거냐면 연보성이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자기 아프리카 방에서 계속 많은 그 연습을 하는 방송 중에서 뭔가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대전을 하고 있는 아까 말했죠. 오피셜한 경기를 하는 거 외에도 네. 그 경기 이후에 뒷담화 같은 이야기들을 본인이 직접 아프리카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경기를 기다리면서 팬과 선수 간의 소통이 끊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매일매일 팬과 매일매일 소통을 하면서 같이 경기를 준비하고 오히려 이거 봐야 되겠네. 네, 오히려 경기를 같이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내일 대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날 저녁에는 내일 대전을 위한 연습만 해요. 그럼 연습을 하고 있는 거를 팬들이 같이 보면서 응원을 해주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이 문화가 더 끈끈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철구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저는 대부분이 10대가 많은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철구가 그 아까 말한 봉준과 함께 계속 스타크래프트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댓글창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스타 모르는 10대들이 철구한테 스타가 방송 그만하라고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철구가 야 이거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방송이고 그리고 니네가 이거 하다 보면 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10대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스타크래프트를 가르치면서 오히려 애들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리마스터드가 지금 나오는 게 블리자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 이런 상황까지 블리자드가 캐치를 하고 있을까요? 그 지금 그 스타크래프트 2가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 중에 하나는 저 방송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방송진들에게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어쨌든 기존에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즐기는 사람들끼리의 뭔가의 그 좀 이벤트였다면 보는 즐거움과 뭔가 방송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컨셉과 모든 걸 잡은 게 이제 우리나라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타2를 지금 보면 스타2가 요즘에 잘 안 되니까 어떤 시도를 중간에 많이 했었냐면 프로리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섯 경기를 하면요. 다섯 경기 중에 세 경기는 스타2를 하고 두 경기는 스타1을 하기도 했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섞어서 프로리그를 진행을 잠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스타1이 리마스터드 된다는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방송에 최적화가 돼요. 맞아요. 네. 맞다. 그러니까 일단 해상도도 4K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옵저버 화면이 지원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오. 옵저버 화면이 지원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스타를 보면은 스타를 그냥 옵저버가 그러니까 일반 그냥 옵저버로 들어가도 그냥 일반 사람 플레이 게임 하는 거랑 똑같은 시각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스타2 같은 경우는 주민 줌아웃이나 이런 네. 것들이 된단 네. 말이죠. 근데 리마스터 이제 그게 들어갑니다. 맞아요. 오. 그러니까 옵저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잘 만들고 맞아요. 시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네. 잘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 얘기가 게임을 하는 사람도 게임성이 늘어나는 거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도 이번에 업데이트가 조금 됐는데 업데이트가 됐을 때 오히려 그 전과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지금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한 번 패치를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오 했는데 조금 렉이 걸리는 것 같아. 네. 아니면 조금 해봤는데 조금 느낌이 예를 들어서 뮤탈도 뮤탈 뭉치기를 할 때 예전에는 그림자가 제대로 안 보여서 몇 마리인지 네. 네, 이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몇 마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림자의 옛날에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이게 프로게임으로 발전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주은 감독만 해도 초를 댔잖아요. 우리가 그쵸. 경기를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러쉬가 막 몇 초인지 네. 세면서 게임하진 그렇죠.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소위 이게 e스포츠가 되면서 몇 초로 이제 초까지 네. 재는 이 수준이 됐는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버그 아닌 버그나 기술적인 한계들 예를 들면 뮤탈 뭉치기를 했을 때 뮤탈 뭉치기를 하면 그림자가 스타1에서는 그 밑에 그림자가 진해진다고 그래요. 색깔이. 저희는 그것까지 뭐 잘 못 봤지만 그래서 이 사람 이제 프로 게이머들은 뮤탈의 밑에 있는 그림자 이제 색깔 진하기만 보더라도 몇 마리다. 이게 대략 몇 마리다라는 감을 잡고 경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리마스터 전에 이번에 1.18인가가 이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네. 그 업데이트가 된 버전에는 그 그림자가 그라데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밸런스가 깨진다. 그럴 수준까지 오히려 사람들은 그래픽이 좋아졌을 때 분명히 경기성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느낄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지금 다시 리마스터를 할까라는 거는 이제 분명히 방송이나 여러 가지 최적화돼서 네. 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저는 좀 깊어요. 네. 오히려 지금 거기 막 블리자드에서 흥행하고 있는 게임이 오버워치하고도 몇 개 있죠? 오버워치밖에 없죠, 사실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건 스타2도 뭐 어느 정도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흥행하고 있고요. 히어로즈 오브 스톰은 하는 사람이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그 대표가 이번에 그 리마스터를 얘기하면서 스타1이 향후 20년 동안 더 사랑받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20년 동안에 계속 볼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2D를 보고 자란 세대는 이 2D가 익숙하지만 3D로 태어난 이제 3D를 보고 익숙한 친구들은 분명히 이게 뭔가 올드 패션하게 그래픽이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있죠. 거고 여백이 남는다는 것이나 여러 가지 화면에서 답답함을 느낄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개선, 그러니까는 뭔가 완벽하게 내용을 바꾼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보는 맛을 더 주면서 오히려 지금의 세대들에게 더 맞춰가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더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소위 말하는 올드게이머들도요 요즘에 다시 리그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완벽한 올드게이머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만 하더라도 ASL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아프리카 스타리그가 진행되고 있는데 24강인가에서 그 박지호가 나왔습니다. 박지호. 정말요? 네, 꼬라박이라고 유명했던 그 꼬라박지호가 이 박지호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박지호도 은퇴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계속 스타를 했어요. 아프리카 개인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개인 방송 계속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저쨌든 엽기든 뭐든 스타를 놓지 않고 매일 밤마다 게임을 계속한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을 하는 게 돈도 조금씩이라도 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호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영호도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이 더 즐겁대요. 그러니까 과거에 맨날 짜여진 대로 스케줄대로 이 막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 막 엽기전도 해보고 말도 안 되는 컴퓨터랑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다양한 생각을 줄 수 있고 그 연습 자체를 하는 게 옛날에는 경기를 나가지 않았을 때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지금은 경기를 나가지 않아도 돈을 벌 얘네들이 팬들을 있죠.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박지호가 나왔고 심지어 박지호가 송병구를 이겼어요. 아! 박지호가 송병구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박지호가 아빠가 되니까 그 드립이 역시 아빠가 된 박지호는 달라요. 가장의 무게 막 이러면서 막 드립을 쳤는데 안타깝게 16강에 나가진 못했지만 그 조에서 어쨌든 이제 송병구도 이기는 이런 이제 파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러니까 올드 게이머와 새로운 게이머들이 계속하면서 오히려 실력이 옛날에 그 어떤 벽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창의력까지 있을 수 있는 이제 새 시대가 되고 그들이 오히려 더 부담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경기를 졌다고 내 생애 이제 내 어떤 밧줄이 끊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홍진호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김태경을 다시 이겼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홍진호는 이제 스타가 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 스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그때로 쳐보죠. 도진강이 갑자기 나왔어. 갑자기 도진강이 나와서 도진강이 이용호를 어떻게라도 한 번만 이겼다라고 하면은 도진강 그거 갖고 아프리카에 가서 별풍선을 엄청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네, 이런 이제 그렇죠. 뭔가 새로운 생태계가 생긴 놀라운 또 분위기가 바뀐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방향성이 이제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는 승리하는 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맞아요, 지금은 이제 맞아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드는 맞아요, 쪽이 맞아요. 되게 중요 요소가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예전에는 경기를 나가는 이유가 상금 때문이라고 그랬으면 그렇죠. 오히려 상금보다도 별풍선을 더 많이 그렇죠.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그 상황에서는 나는 컨텐츠를 만들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계기가 여러 가지 대회가 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만화들은 연보성 같은 경우가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잘 쓰고 있는데 연보성이 오프라인 대회에 나가면 그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게임을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도 개인 방송이 되니까 그 오프라인 PC방 예선을 예전에는 그 PC방 예선을 일부 편집해서 이제 온게임넷 같은 데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부 편집이 그게 나온 게 거의 뒤쪽인데 요즘에는 그런 리그를 하기 전에 연습하는 모습부터 컨텐츠가 돼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맵이 나왔다. 그럼 새로운 맵을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게임하는 게 그날의 방송 컨텐츠가 되고 그 다음날에는 예선에 참가하는 게 컨텐츠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는 예선에 등록하는 게 컨텐츠가 되고 등록하는 네, 게 등록하는 컨텐츠. 것도 컨텐츠예요. 요즘에는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한창 그게 또 유행이 됐었는데 쇼미더머니 같은 게 나올 때 네. 크리에이터들이 쇼미더머니 신청서를 쓰는 게 컨텐츠예요. 맞아요. 유튜브에 인터넷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나의 소개를 쓰는 것 자체가 뭐라고 쓸까요? 라고 하면서 컨텐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면은 새로운 리그가 있다. 그럼 리그에 맵이 있다. 그러면 맵을 연습하는 거가 컨텐츠가 되고 맵 그걸 신청하는 게 컨텐츠가 되고 거기 가는 모든 현장이 컨텐츠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PC방 리그를 하는 내 게임뿐만 아니라 옆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서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선순환 구조가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실력이 정말 좋아서 예전에는 이런 거였죠. 프로게이머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목표가 우승. 그리고 36강, 24강, 16강 안에 드는 게 목표.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요소가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16강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뭔가 그렇게 인상 깊은 실력을 보여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인기를 받을 수 있는 인기를 받고 나서도 뭔가 계속적으로 이 경기가 아니더라도 돈을 벌거나 자신의 것을 만들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지금 에코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가 만약에 스타를 처음으로 도전하는 친구다. 라고 하면 그 친구는 먼저 아프리카 한국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친구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을 정말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뭔가 우승을 하고 나면 예전에는 그 사람이 우승 후에 뭔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계속 실력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외에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접점들이 생긴다라는 게 좀 근데 저는 이제 20년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 이게 단순히 게임 콘텐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포츠의 차원에서 생각 인식을 해서 그렇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축구. 그러니까는 지금 이 리마스터드의 목표는 이게 축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EPL이 되기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EPL이 된다라는 관점에서의 TV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게 엔스크린은 대부분 개인이 자기 집에서 혼자 즐기거나 즐기더라도 댓글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축구라나 이런 스포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함께 볼 때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를 예 네,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지금 술 먹으면서 보는 이런. 지금 덕진 씨가 네. 맞는 게 뭐냐면 지금 30대들은요 20년 뒤면은 50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10대들은 30년 뒤, 20년, 30년 뒤면은 그때는 성인이 다 넘어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럴 때란 말이죠. 결혼을 고려하거나. 그러면 진짜 아까 덕진 씨 얘기한 대로 이 스타 리마스터드는요. 진짜 그게 될 수 있어요. 국민들이 같이 즐기는.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기는데 이게 안 들어갈까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이렇게 정착 잘 되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정권 차원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도입한 게 프로야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야구가 돼버렸죠, 프로야구가. 물론 지금 많이 식었습니다만 어떤 또 프로야구도 똑같이 또 승부조작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지만 저는 어쨌든 이번에 스타 리마스터드가 좀 세련되게 나와서 그 애들, 그러니까 지금 10대들이 게임을 할 때 아 그래픽 구려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이 스타와 관련된 추억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유독 친한 친구가 둘이 있어요. 네. 근데 왜 친하냐면 셋이서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4, 5년을 맨날 스타 3대 3을 하느라고 밤을 샜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맨날 코스가 그 뭐야 맥주 한 잔 먹고 밤 10시부터 들어가서 야간 정액을 끊어서 이제 야간 정액 아시죠? 야간 정액 10시부터 야간 정액 딱 끊어서 이제 그 다음 날 9시까지 아니면 아침 7시까지 딱 하고 하늘 보고 라면 먹고 헤어지고 이거를 거의 4년을 넘게 맨날 하고 맨날 헌터 3대 3. 네, 헌터 3대 3 초보 들어오세요. 헌터 3대 3 너만 들어와. 헌터 3대 3 들어오는 순서대로. 뭐 헌터 아이유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던 친구들인데 저희끼리 맨날 네. 농담으로 맨날 했었던 얘기 그거거든요. 야 나중에 결혼해서 애기 낳고 애기랑 같이 우리 애기들이랑 같이 스타 팀 풀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맨날 생각만 했는데 리마스터가 나오면 이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제 아들이 이제 돌 안 지났는지 곧 돌인데 맨날 아 데리고 하나 야구 보러 갈지 생각만 했거든요. 지금부터 주황색을 계속 막 이렇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주황색이 좋은 색이야 막 이렇게 주입시키고 있는데 야 그거 말고 진짜 우리가 이제 친구들 중에 셋 중에 이제 저 포함 이제 둘 이제 둘이 결혼했고 한 친구는 아직 결혼 안 했고 둘 다 애를 지금 낳는데 이제 야 맨날 우리가 얘기하던 걸 되게 강요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나올 수가 있겠다. 리마스터가 나오면 뭔가 그 게임을 하는 게 애들이 쪽팔리지 않고 애들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도 뭔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 조금 오늘 방송을 하는 게 또 드네요. 예, 네. 저희들은 스타 리마스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도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얘기가 나왔는데 뭐 한 번쯤 더 하게 될지. 야 리마스터드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하시죠. 좋습니다. 예, 네, 그럼 무전 게임도 같이 얘기도 재밌겠다. 오케이. 네, 그렇죠. 그러면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드는 다음번 출시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